지냈는데 한 번에 반짝임 그 찰나의 널 찬란한 빛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마음을 얻어 너에게 난 살지 못해도 더 환하게 기억될 순간에 성처럼 네 주위 돌아도 항상 네 궤도 밖에 있어 이 한마디만 전할 수 있다면 널 사랑하고 있어 심장을 쥐고 이제는 다름 아닌 널 위해 이건 비겼다 나 다짐했는데